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우리나라의 속담이고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배나무에 참배나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뻔한 말씀이죠. 그건 참배나무에 돌배 열릴 리가 없고 돌배나무에 참배 열릴 리가 없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좋은 열매 같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면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신사도 운동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더 하려고 해도 권사님들이 영어가 자꾸 나오니까 졸아싸서 더 못하겠어요. 근데 이 영어로 된 이름을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656년부터 71년까지 15년 동안 남미의 볼리비아의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2001년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이 70권이 넘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수십 권이나 됩니다. 대부분 잡동사니 같은 서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술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그렇게 좋은 영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1998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 WLI라고 불리우는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국제 추수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표가 되고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했어요. 자기가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해. 아이고, 이 인간이 자기를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자기가 대표가 돼가지고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하고 12사도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 자기가 12사도의회를 구성을 해. 그것이 국제사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CA, 국제사도연맹,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를 막 임명을 합니다. 그 사도도 처음에는 12명인데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 사람도 들어있어. 그 한국 사람 중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김 무슨 신, 가운데는 얘기 안 할랍니다. 김 무슨 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한국의 김 무슨 동, 가운데는 얘기 안 해요. 그분과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리가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 사도 중에 한 분으로 똑 들어가 있어. 한국 사람 몇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런 이상한 데는 한국 사람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어놓고 2001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사도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제1사도 시대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2001년도부터는 제2의 사도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 그럼 왜 이것을 Reformation, 종교개혁이란 단어를 쓰느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교리를 개혁했지만 자기들은 교회의 사역을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 혹은 제2의 사도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터 와그너는 1950년대에 일어난 늦은비 운동, 그리고 1980년대에 일어난 캔자시티 프로페트 운동, 그리고 1980년대에 일어난 빈야드 포도원 운동, 빈야드 운동,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을 모두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신사도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비주의 운동, 직통 계시, 예언, 기괴한 영적 현상 뭐 등등 이미 다 네 번에 걸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도 다시 일으켰다 하는 주장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를 임명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강조된 두 가지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소위 지역 귀신론이에요. 지역 귀신론. 각 동네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 각 동네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동네 귀신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동네는 몽당 귀신, 무슨 동네는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지역 귀신. 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9년 필리핀에서 열린 로잔 회의에서 피터 와그너가 강사로 나와가지고는 각 지역마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한다. 뭐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영적인 싸움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 사람은 무슨 차원을 많이 얘기해요. 영적인 싸움도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교회적인 차원이 있고 그러나 더 높은 것은 전략적인 차원이다. Strategic level of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의 전략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전략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지배하고는 귀신들의 세력 분포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 강남 하면은 어디에 귀신들이 많이 몰려있나, 논현동에 몇 마리, 압구정동에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귀신들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귀신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땅밟기 기도, 대적 기도, 선포 기도, 예언적인 중보 기도,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귀신들에게 잡혀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는 자기가 독일에 갔을 때에 광우병이 막 있는데 2500명 있는 앞에서 광우병아 멈춰라 했더니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독일만 향해서 그랬는가? 이왕 인심 쓰는 거 온 세상 광우병아 멈춰라 그러지 왜 독일 광우병만 멈추라고 그럽니까? 참 인심도 사납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참 희한한 얘기죠. 희한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지역 귀신론이라 해서 피터 와그너가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을 가지고는 천사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느냐 하니까 헬라국군, 바사국군, 페르시아국군, 헬라국군이 막아서 늦게 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헬라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은 귀신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귀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스리는 지역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물리치는 것이지, 가가지고 그 동네 땅을 밟는다고 귀신이 밟힙니까? 또 뭐 대적기도, 그러니까 귀신을 대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선포기도, 이 동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뭐 이런 선포기도 가지고 귀신이 묶이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묶이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귀신들은 다 쫓겨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밟기라든가 대적기도라든가 선포기도라든가 이런 건 언뜻 들으면 참 폼나는 것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남의 귀신들은 다 묶여서 꼼짝 못할 지어다. 그러려면 왜 강남만 합니까? 인심 팍 써가지고는 온 세계 귀신들은 꼼짝 못할 지어다 그러지. 왜 강남만 해요? 그러니까 선포기도라든가 대적기도라든가 땅밟기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물러가지만 귀신들이 지역 장악권을 놓고 물러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신들은 이미 패잔병이고, 이미 패잔병이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 앞에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땅을 밟는다든가 귀신 몇 마리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이것이 교회의 기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요 지역 귀신은 이게 좀 재미도 있고 또 말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좀 보기도 하고 한번 또 설교한 적도 있고 한데, 아 내가 이거 피터 왕건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참엉터리 같은 소리구나, 이게 지역 귀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일곱 산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일곱 산, Theology of Seven Mountains, 일곱 산. 이것은 Kingdom Now, Kingdom Now, 하나님 왕국이 현재적으로 임했다 하는 킹덤 나우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원래 도미니언주의, 도미니언이즘 혹은 리컨스트럭션이즘, 그러니까 정복주의 혹은 재건주의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장로교 목사인 러쉬두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사위가 그레그 반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쉬두니와 그의 사위가 소위 후천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이 좋아지면 그때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사상이에요. 이 후천연주의는 청교도들이 취했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연주의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순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야 된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교도적인 후천연설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쉬두니와 그레그 반슨의 소위 도미니언이즘, 정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칼빈주의와 청교도적인 후천연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이 사회 각 영역에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사람은, 이 인간 사회는 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법은 세 종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율법, 아우토노머스, 그리고 이질법. 이질법은 예를 들면 불교 사상에서 나온 법, 뭐 유교 사상에서 나온 법, 그리고 테오노머스, 신법. 그러니까 자율법과 이질법과 신법,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이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 국가의 법은 불교의 지배를 받죠. 또 이슬람 국가의 법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또 뭐 유교 국가의 법은 유교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드니 같은 사람은 사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회의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드니가 말하는 소위 신법주의,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를 없애고 일을 하는 날로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날로 하라고 했는데, 왜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주의를 없애냐. 그런 법은 만들지 마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대학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데모를 해야 되죠. 왜 하필이면 다른 날 다 두고 주일날 대학 입시를 치르냐. 근데 요새는 아주 대학 교수들은 슬슬 도둑놈들처럼 주일날 이 입학시험 치르는 이런 화상들도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은 아, 그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법률도 그래요. 성경의 법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어느 나라 법이 살인한 자는 5년간 휴가를 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살인한 자를 5년간 휴가를 주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회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러시드니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상을 갖다가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곡을 시킨 겁니다. 왜곡을 시킨 거예요. CCC 운동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유스 포 미션, 그러니까 청년 선교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젊은이 선교를 하는 지도자 로렌 커닝햄,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의기가 투합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사회의 일곱 영역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 사회의 일곱 영역을 일곱 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드니와 그레그 반슨의 칼빈주의 신학은 갖다 버리고 후천년설도 갖다 버리고 소위 정복주의, 도미니언주의 사상만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CCC의 빌 브라이트와 그 다음에 유스 포 미션, 젊은이 선교의 지도자인 로렌 커닝햄의 사상을 피터 와그너가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조니 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일곱 산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가지고 이 사상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일곱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정부와 교육과 사업과 매스미디아 오락, 이 일곱 영역이라는 거예요. 닭가 잡수셨죠? 일곱 산 뭡니까? 가정과 교회와 정부와 교육과 사업과 매스미디아와 오락. 또 어떤 사람은 과학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여덟 산. 그러니까 뭐 일곱 산 있으면 또 여덟 산. 또 이제 딴 사람 또 나와가지고 나는 아홉 산이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일곱 산을 가나안의 칠족이 있듯이 일곱 악한 족속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산을.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걸 장악한 것을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곱 산을 지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칠족을 점령했듯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사단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일곱 영역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설교나 교육이나 전도나 예배나 선교나 이런 것보다도 일곱 산 정복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는 내용이 뭐냐? 일곱 산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님이 교육계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님이 오락계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구별을 합니다. Gospel of Salvation 이것과 Gospel of Kingdom 이것을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구원의 복음은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왕국의 복음은 일곱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구별, 거짓된 구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동일한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그런데 일곱 산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정복하면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에서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급진적인 새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나온 이후에 신사도 운동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종전까지만 해도 기사와 이적, 신비주의 이런 걸 예언, 뭐 표적, 다리 짧은 거 길게 하고 팔 짧은 거 길게 하고 맨 그런 거 또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 산불아 갔다가 금리빨로 바꾸고 이런 쓸데없는 짓들 이런 짓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일곱산 정복으로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곱산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정치계를 장악해야 되니까 정치가들하고 손잡아야 돼. 정치가.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이런 사람들하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피터 와그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자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가 예언을 해줘. 당신은 이번에 되겠습니다. 후보에서 당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예언들을 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뭐 NAR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들도요 이 이단하고 손 많이 잡았습니다. 이단하고 손잡은 사람은 그만큼 영원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단 손잡아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이단 표를 의존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그 대가로 이단들을 키워줬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더 받을 것입니다. 악한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들은 이제는 뭐냐 복음전도와 가르치 이런 데 관심 없고 이제는 정치가들 만나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자기 사도들 갖다가 좀 한자리 앉혀달라 이런 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을 포섭을 해서 그대가 사업의 사도다 그러면 이제 좀 정신 나간 기업가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임명을 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 빠져버리는 것이죠. 또 뭐 연예인 중에 한둘 좀 튀는 사람 해가지고 그대를 사도로 임명하노라 그러면 야 내가 뭐 연예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 하니까 또 알딸딸 헷갈려갖고서는 거기 또 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사회 각 영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크레이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산이에요. 일곱 산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곱 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러시든이나 그레그 반슨이 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영역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결국 인간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좋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좀 더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포섭해서 그 사람을 각 영역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는 기사와 표적 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파워 게임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회 각 영역에 일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사명은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사명이 이제는 정치계를 장악하고 예술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오락계를 장악하는 이런 사명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사명을 교회는 잃지 말고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런 일곱산 사상은 인간이 세속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 운동이 부패 타락으로 실패를 하게 되자 기사 이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자가 되거나 뭐 결국은 신비주의자가 돼서 헛소리하거나 이단 사설을 퍼뜨리거나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까 나타난 왜곡된 대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전통적인 청교도들의 후천연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청교도들의 후천연설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좀 더 밝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전한 사상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후천년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전천년주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 생각하고 후천년은 그래도 밝은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구조로는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천년설 세대주의 같은 게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도 바로 가져야 되겠고 신학도 바로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요 사이에 만연하는 무슨 일곱 산이니 영적 지도니 땅 밝기니 백 투 제루살렘이니 무슨 관상기도니 뭐 예언운동이니 예언학교니 선지자학교니 무슨 이런 중보기도니 중보기도 물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말한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의 일곱 영역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음모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더 많이 제가 하다 보니까는 한 다섯 번 좀 더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 졸았어서 이제 그만하고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바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고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겉으로는 양의 옷과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밝은 영안을 가지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거짓된 열매를 맺는 이런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정결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지배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사 아버지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천수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